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. 오늘도 옷걸음 씹어 가면 산재비 넘나들던 성황당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세의 봄날은 강한다. 새파란 불빛이 물에 떠서 흘러가더라. 오늘도 꽃편지 내 던지며 청노새 짤랑대는 영망아차길에 별이 뜨면 서로 웃고 별이 지면 서로 울던 싫어하는 그 기약이 봄날은 강한다. 봄날은 간다.